소리쳐 불러도 그리워해 달 거라. 내 사랑 어디니 나는 외로워 외로워 나는 죽겠어 죽도록 외로워 몸부림치면서 그리워서 찾아 놀아본 건가 내 사랑 내 사랑 어디 나는 외로워 외로워 나는 죽겠어 터지게 소리쳐 불러 그리워라 해달 보고 내 사랑 내 사랑 어디 나는 외로워 외로워 나는 죽겠어 죽도록 외로워 몸부림치면서 그리워서 찾아 놀아보라 내 사랑 내 사랑 어디 나는 외로워 외로워 나는 죽겠어